여보세요? 어, 나와. Yeah, holla back at your boy. You know what time it is. Old Star Collabo. Yeah, you're now rocking with the best. Believe that. Turn the volume up, cause it's a hot track. I said it's a hot track. Black Secret, where you at? Hot, hot, hot track. 타오르는 태양마저 녹이는 아싸움. 우린 아주 멋진 남자, 모두 같이 놀자. 볼륨을 더 하늘 위로 터지는 crazy sound. This track is too hot, hot. 난 정말 핫한 나야. 덤벼 봐 like a fire. 뒷바닥까지 쳐박고 박다 다시 일어나 싸운 나야. 난 못 말해 rockin' star. Black Squid can be star. 놀이터겸 empire. 죽지 않아 vampire. Let's get on the floor, pass the mic on. 뱉어내는 춤은 아주 센탄도. Like beat and rhyme은 바주카 4처럼 흩어지듯 퍼지는 say ho. 1, 2, 3, 4, say let go. 사정없이 때리는 거 센파도. Ha, ha, ha, fire like it's hot. 뜨겁게 타올라 너를 태우고. Go, go, 세게 가다 go, go, go. 솟아 하늘로 내가 살아온 이유는 랩 하나로.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시도. Let's go. 타오르는 태양마저 녹이는 아싸움. 우린 아주 멋진 남자, 모두 같이 놀자. 볼륨을 더 하늘 위로 터지는 crazy sound. This track is too hot, hot. Yo, hey baby, hey baby. It's your boy Day Day, so everybody make way. 준비됐어, I'm ready for action. Crazy charisma, fatal attraction. I got it, yes I do. It's the Black Secret, that's my crew. Who? 미 다리 장근이 우리 훈허인 장세인 MC 몸나 칸제이 씨. It's amazing. You can call me Day Day or David. I've been patient, I've been waiting. 이제 시간이 왔어, coming soon, Dalmatian. 1, 2, 3 to the 4 Dalmatian. 도기도기독 준비 완료. Are you ready? Let's go music. 이라스 패시타고 우주 성공. 마음속이 열정은 다이나마이트. 난 어둠을 사로잡는 다크나이트. 너와 덤비고 싶으면 집을 걸어. 자신있게 널 올인하게 만들어버려. 우리가 등장하면 모두 박수 기대해. Dalmatian 개콘 박두. 다리다리 온더 MRC 새로 탄생한 올스타 루키. 타오르는 태양마저 녹이는 아싸움. 우린 아주 멋진 남자, 모두 같이 놀자. 볼륨을 더 하늘 위로 터지는 crazy sound. This track is too hot, hot. Say, say louder, hot, so hot. Hot track, sound, sound. Bounce, boom, boom, boom, boom. 한 번 더, boom, boom, boom. 다시, boom, boom, boom. Back in the day, 돌이켜보면 우린 아이돌. 미었던 것만 한데 아름다운 시절. 지금의 내 모습은 좀 더 성숙해가. 초심의 모습을 거슬러 yes, yes, yes, sir. Right now, everybody get down. Don't stop, Black Street, be the hoony hoo. 나와 함께하는 시간 time out. Show me what you got, got, got. 타오르는 태양마저 녹이는 아싸움. 타오르는 태양마저 녹이는 아싸움. 우린 아주 멋진 남자, 모두 같이 놀자. 볼륨을 더 하늘 위로 터지는 crazy sound. This track is too hot, hot. 타오르는 태양마저 녹이는 아싸움. 우린 아주 멋진 남자, 모두 같이 놀자. 볼륨을 더 하늘 위로 터지는 crazy sound. This track is too hot, hot. 난 정말 핫한 나야. Let's get on the floor. Hey baby, hey baby. Dalmatian, 도기도기독 준비 완료. Say, say louder. Show me what you got, got, got. With a black squid. This reggae is too hot, hot. Yes.